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식에서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백송리에 자리 잡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현지 지도하신 65돌과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훌륭히 개관한 백송혁명사족관 개관식이 7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사족관 종업원들, 평송시 안의 근로자들이 개관식에 참가했습니다. 사족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사진 분원들과 영상미술작품들을 새로 모시었으며 조국해방전쟁 시기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의 투쟁 자료들도 보충 전시했습니다.